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길이 좋나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환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의 한생. 아침을 맞으시며 별 지는 이 사세 언제나 인민 위에 시작되어라 한 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이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